맞을게 나가세 하대 사랑하이 태양아라 인생 여기서 따라 반드세 깨불 달아서 막힌 거야 You wanna fake it? If I die, we can do it. Yeah.